HUBS.눈이 아닌 귀로 색을 마주하다. 시멘틱 컬러. 이번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는 산책하기 좋은 가을 날씨더니 주말에 비가 오고 진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겨울이 왔다는 건 올 한 해도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벌써 2022년의 금요일도 6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우리를 가뒀던 일상의 제약들이 하나둘 풀렸기 때문일까요? 덕분에 지난 2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채웠던 장면들을 다시금 펼쳐보면 또 다음에는 어떤 장면들로 채워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땐 잠시 여유를 갖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멘틱 컬러, 오늘은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눈 감고 첫 곡 들으면서 같이 추측해봐요. 레드벨벳의 써니사이드 업. 아, 그 눈빛은 저리 지워둘래. 어디서 그리 어른처럼 굴래. 젊은 더 차가있어 우리 사이에 그 사이에. I was down down down. 난 겁이 나. 잠깐만. 난 겁이 나. 네. 다 타버릴까 다 버릴까. 네. 솔직히 솔직히 홀리지 난 욕심이 나. Oh no. 넌 뭔가 좀 느린 down down down. 날 보는 그 눈 난 자꾸만 또 입이 타 입이 타. 가만히 있어도 널 놓칠까 나 내가 타. 맘에 바이러스 큰 죄가 있어 우리 생각 차이에 그 차이에. I was down down down. 날 보는 그 눈 난 자꾸만 또 입이 타. Oh yeah, oh yeah. 가만 있어도 난 뜨거워 난 애 같아. Woohoo. 손이 살아 말처럼 쉽지 않대. 서두르던 깨질 걸. Woohoo. 재미없던 내일이 잊었어. 이미 너는 내 태양인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또 자꾸만 내 맘만 내 맘만 다 타들어가. 손이 살아 맘처럼 쉽게 남게. 우리 깨뜨리기 싫은걸. 오늘의 색 어떤 색인지 감 잡으셨나요? 오늘은 가수 이름에 단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수의 이름, 레드벨벳에 담긴 색, 빨강입니다. 여러분은 빨강색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빨간색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빨간색을 좋아하시거나 빨강을 좋아하실 겁니다. 붉은 빛깔이나 물감을 가리키는 말을 빨강으로 쓰고 이 말이 다른 말을 꾸밀 때는 빨갛다의 활용형인 빨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을 가리킬 때는 빨간색이 옳은 표현인 것이죠. 빨간색은 초록 그리고 노랑과 함께 인간의 눈에 가장 쉽게 인식되는 색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신호등이 날씨나 상황 변화에도 눈에 잘 띌 수 있게 빨강, 초록, 노랑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은 인간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이었기에 인류가 최초로 이름을 붙인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빨간색을 의미하는 레드는 라틴어 루버에서 왔어요. 루버는 붉은색을 띠는 보석, 루비와 어원이 같은데요. 우리가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붉은빛의 동굴 벽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인류가 빨강을 일찍부터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빨간색은 가장 오래 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한 색깔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이나 열정, 분노 같은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상징하는 색으로 자주 사용되곤 하죠. 이제 조금 전 라디오 오프닝에서 빨강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색이라고 이야기한 이유 아시겠나요? 그럼 따뜻한 붉은빛 곡 하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봐요. Come on, Harry, we want a second night to you.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오늘 소개해드릴 붉은빛을 가득 품은 앨범은 레드벨벳의 퍼펙트 벨벳입니다. 이 앨범은 2017년 피카부라는 타이틀곡을 필두로 발매된 레드벨벳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데요. 정말 버릴 곡이 없는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K-POP 명반입니다. 저는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의 정체성이 담긴 앨범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민 없이 바로 이 앨범을 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붉은색에 담긴 인간 내면의 원초적 감정을 묵직하고 매끄럽게 풀어냅니다. 음반의 전체적인 컨셉과 흐름을 정의해주는 타이틀곡에서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아슬아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아는 채 다음 트랙을 재생하면 멤버들의 보컬을 겹쳐쌓은 다채로운 화음이 고막을 부드럽게 감싸는데요.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아름답고 퐁신퐁신한 화음이 우리의 귀를 이끌어줍니다. 약간은 서늘하면서도 탄탄히 쌓인 목소리들의 조화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수록곡 중 퍼펙트 10과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을 가장 추천하는데요. 그 곡이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레드벨벳의 킹덤 컴. Oh, yeah. 찰나의 순간에 안을 파고든 눈빛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맘을 빼앗긴 채 아득한 꿈속에 닫혀진 길이 거니는 듯해 단 한 번도 날 어루만져 준 적 없는 감정인걸 촉촉한 말들로 몰래 내 맘을 적시곤 또생시로 난 미소 짓나 여백 없이 내 눈을 멀게 한 빛 문득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기분 용기는 다른 그때 오직 나에게만 펼쳐져 여러분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 거대한 캔버스를 채운 붉은색만으로 관객에게 울림을 전달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입니다. 그는 색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여럿 선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빨간색을 가장 애용했습니다. 로스코는 비극이나 운명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본질과 원형을 고민하던 중 그는 야수파의 창시자,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빨간 작업실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채워진 캔버스 위 형태에 대한 표현들이 최소화된 작품에 완전히 매료됐고 어떤 형태와 이미지도 색과 면보다 더 고차원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색면을 교차시키는 방식에서 거대한 캔버스 위에 두세 개의 색 덩어리들을 놓는 더 간결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은 거대한 캔버스 위에 놓인 색에 압도당하고 슬픔, 때로는 숭고함을 느끼며 일종의 종교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로스코는 관객에게 45cm 거리에서 작품을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우리는 작품 안에 있는 듯한 무한한 공간을 경험하게 되죠. 그에게 중요한 건 어떤 것을 그릴 것인지보다 감상자에게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로스코의 붉은 우주 안에서 과연 어떤 울림을 느낄까요? 카더가든의 너의 그늘. 서로 눈을 맞추면 같은 알쓸색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연말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찢어질 듯한 역대급 추위가 우리를 떨게 만들 텐데요. 그럴 땐 두꺼운 패딩도 좋지만 옷 안에 내복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누가 내복을 입고 다니나고요? 히트텍도 보온을 위해서 옷 안에 입는 거니까 내복이나 다름없죠. 우리는 내복하면 약간은 촌스럽게 느껴지는 빨간 내복을 떠올립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문화도 존재했죠. 가끔 주말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색깔 중에 왜 빨간색일까요?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문화의 명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의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처럼 내복 업체들이 내복 판촉을 위해서 빨간 내복을 입으면 액을 막고 복이 온다는 소문을 내 빨간 내복을 유행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유력한 기원은 당시 염색 기술의 한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내복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당시 여성 내복을 빨간색으로 물들인 것은 빨간 염료가 흔했고 또 염색 기술의 한계로 가장 물들이기 쉬운 색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빨간 내복은 효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제는 빨간 내복이 패션 트렌드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아이템이지만 70년대에는 부러움을 사는 이템이었답니다. 피아리안의 노 블루베리스. Same full of rappers, jump with the model, so we need to go. 삶은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순조롭게 흘러간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불행은 나를 찾아오지만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유진목의 디스포티아.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갈수록 헛헛한 마음과 함께 다음에는 또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하나 하는 막연함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잠시 여유를 갖고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행복도 순조롭게 발견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꼭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이번 주 시멘틱 컬러는 내면의 색, 빨강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색을 들어볼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PD 권유나, 기술의 김민주, 저는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